그리워 보고 싶어 잘 지내란 말이 무색해질 만큼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추억들이 한 장의 폴라로이드 사진처럼 가슴 한켠에 남는다.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해란 말이 그리워질 만큼 너와 있던 시간이 항상 생각나 항상 후회되고 그리워 어쩌다 너와 마주칠 땐 숨이 탁 막혀 언제쯤이면 우리 따뜻한 인사와 함께 서로 웃으며 안부를 묻는 그런 사이가 될까 언제쯤이면 그럴 수 있을까 웃음 보여